패션이 있어 100번 말해도 입 바쁘니까 기쁘게 향해 보던 네가 제일 이뻐 100번은 물어봐라 네가 제일 이뻐 모두가 혈액차는 내게로 give up 100번 말해도 입 바쁘니까 눈이 부시더라 Yeah.